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사지를 하지 너와 내가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시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었나 봐 동백선에서 속삭이던 그 말이 오고 또 가는 바닷물 타고 흘려보내지 이제는 다시 두 번 또 다시 만날 길이 없다면 못난 미련을 던져버리자 저 바람 고대로 가고 조각달도 기울고 바다마저도 잠이 들었나 밤이 나도 가련다 떠나가련다 아픈 마음 안고서 정든 백사장 정든 동백선 안녕히 잘 이루어